푸른 밤 종현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죠. 쉽게 설명을 해서 손가락 마디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차갑거나 따뜻함을 느끼는 냉점과 온점은 43개 정도 되고요. 아픔을 느끼는 통점이 200개. 거기다가 감각 섬유만 50만 가닥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터치 치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담사가 대화는 거의 안 하고요. 손 한번 잡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하죠. 사소한 스킨십이 큰 힘이 됐을 때 한 번씩은 경험을 하죠. 위로한답시고 괜히 말 많이 하는 친구보단 한번 무심히 안아주는 친구한테서 진심을 더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내 편에 서서 한마디 해주는 거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직접 손을 잡아드릴 수는 없지만요. 같이 편들어서 욕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이돌의 탈을 벗고 막 그냥 편 들어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윤미래의 Touch Love였습니다. 5510님이 정말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하철에서 앞에 커플이 있었는데 공공장소에서 참 만지고 안기고 공공장소에서 이럴 수가 있나요? 솔로라서 질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안 부럽다 안 부럽다 하셨습니다. 아, 너무했네. 어떻게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지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동방예의지국에서? 아니요. 상상도 안 되네요. 정말 제가 저런 걸 볼까봐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해요. 장난입니다. 김현아님. 닭다리 한 개만 가져다 준 치킨집 사장님. 욕도 같이 해줘요. 쫑디 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닭다리 한 개 가져다 주면 안 되죠. 한 마리면 두 개 있어야죠. 닭다리가 두 개인데 어쨌건 이건 전화를 해서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시키실 때 좀 더 챙겨달라고 하시던지 뭐. 아 그때 닭다리 하나 왔더라고요. 아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반마리 시켰으면 한 개가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오늘도 생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푸른밤 심야포츠 함께하죠.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실 두 분 가수가 아니라 뮤지컬 배우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몽니의 김신의 씨, 2AM의 창민 씨, 이 두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멋진 라이브까지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지금 저는 오클랜드에서 가장 높은 장소 스카이타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클랜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스카이타워. 탑 자체의 높이는 320m 정도, 최고층의 높이는 222m로 이 정도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갔던 퀸 스트리트의 근처에 있어서 고개만 살짝 올리면 바로 이곳 스카이타워를 금방 찾을 수 있죠. 이곳에 미리 예약을 하고 온 이유, 식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스카이타워의 레스토랑은 식사도 식사지만 1시간마다 360도 한 바퀴씩 천천히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한 번씩 둘러다 보면 어느새 오클랜드 전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가 있게 되죠. 스카이타워에는 이것 외에도 다른 즐길 거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53층, 190m 높이에서 낙하하는 번지점프라고 하네요.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절대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오늘따라 왠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여하튼 222m 높이에서 즐기는 오클랜드의 풍경.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 되니까 더욱 환상적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꼽고 이 풍경을 천천히 조금 더 감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제임스 블런트의 Face the Sun이었습니다. 이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랜드마크 스카이타워가 다 있네요. 높은 타워에서 식사를 하면서 꼭 이런 타워들은 한 바퀴씩 돌더라고요. 시간만 좀 다르지 360도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역시 오클랜드에도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엄지수님, 며칠 전에 뉴질랜드 다녀와서 요즘 음악이 머문 자리들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스카이타워는 정말 오클랜드 야경 중에 단연 눈에 띄더라고요. 예뻐서 엽서까지 사버렸네요. 쫑디도 언젠가 꼭 눈에 담길 바래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음악이 머문 자리들 항상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하면 궁금해 죽겠어요. 진짜 역시 순수화의 필력이 대단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가보고 싶어요. 1989님 순빠 원고 쓰시는 거 귀여우세요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괄호 치시고요 이런 것까지 넣어주셨어요. 전 고소공포증이라 엄두도 못 냄. 190m 헐 미쳤어 이렇게. 이런 지문이 있기에 제가 또 이런 걸 좀 잘 살려서 소개해드려야겠구나 했습니다. 애정이 있으세요 역시 순빠가 푸른밤에. 자, 우리 가족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김연희님, 이 시간 아들과 함께 듣네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재수를 시작한 아들에게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셨군요. 그래요, 지금 대학 발표 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재수 선택하신 분들 분명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또 김현희 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가족분들이 많은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김유영님, 역시 방학의 묘미는 개학 3일 전부터 시작되는 벼락치기 방학 숙제죠. 어제도 숙제하느라 4시에 자고 오늘 오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시체 상태였는데 왠지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데자부 하셨습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진짜 방학 숙제 몰아서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일기 안 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일기를 안 썼는데 과학 숙제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해야 되고 막 채집을 해야 되고 경과를 지켜봐야 되고 이런 숙제들이 있단 말이죠. 와 진짜 이거 처리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깔끔하게 내가 안 했으니까 빵 좀 맞자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사실 여름 방학은 그냥 보내고 겨울 방학은 진짜 방학 시작하자마자 열심히 숙제했었던 기억도 나네요. 방학이란 건 항상 그래요. 강동길님, 쫑디님, 여기는 필리핀 세부입니다. 화요일에 출발해서 며칠간 세부 구경하다가 오늘 어학연수 학원에 도착했어요. 한국어를 멀리하는 필리핀, 한국어를 멀리하러 필리핀에 왔는데 여기서 쫑디님 방송을 듣다니 한국어 조금 덜 쓰더라도 마음 풀어주는 푸른밤은 챙겨 들으려고요. 앞으로 4개월간 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어학연수 학원 가셨군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도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도박 같은 걸 하나 마련해 두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푸른밤이라면 더 감사하겠고요. 5673님, 쫑디 보고하러 왔습니다. 칼퇴근하면 연락 달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칼퇴는 못했지만 6시 반에 퇴근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어제 저 내일은 꼭 칼퇴할 거예요 이렇게 문자 주신 분이시죠? 그래요 제가 어제 이야기해드릴 때도 꼭 칼퇴 못하시더라도 평소보다는 좀 일찍 퇴근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이야기해드렸는데 6시 반에 하셨군요. 그래요 발전적입니다. 언젠가 칼퇴 꼭 하는 날 오시길 바랄게요. 그때 또 푸른밤에 보내주세요. 쫑디 드디어 칼퇴했습니다. 신남 이렇게. 김이경님, 쫑디 오늘이 보육원에서의 마지막 봉사활동이었어요.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벌써 아이들이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이들과는 정말 정이 금방 들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항상 마음을 먼저 열고 이렇게 정을 주니까 더 애틋한 것 같고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자랑스럽고요. 가끔 한 번씩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선생님과 또 그 보육 교사님들에게 좀 먼저 연락드리고 한 번씩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지수님, 제가 저번에 밤늦게 지하철 타고 집으로 오는데 어떤 여자분이랑 타는 역 내리는 역 똑같이 내려서 길까지 같은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분이 신경이 쓰이셨는지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시면서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뒤 돌아보는 순간 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힉! 헉! 하고 소리 지르시고 도망가셨어요. 쫑디 참고로 저도 여자예요. 후,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실 좀 우연히 겹치다 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뭐 놀라신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정지수님도 되게 속상하고 그랬겠네요. 이럴 때는 차라리 먼저 말하세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저는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는 사실 남자분들이 더 많이 사긴 하는데 그래요. 속상했겠네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이 곡은 이보라님 신청곡입니다.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듣고 오셨습니다. 이낙엽님, 오늘 푸른밤 시작하기 20분 전 집으로 오는 길에 붕어빵을 사왔어요. 붕어빵 파시는 아주머니께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길래 어디 거 듣냐고 여쭤보니 MBC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FM4U 들으시냐고 여쭤보니 별밤 듣는다고 아 영업해야겠다 싶어서 FM4U 거 좋던데 하고 은근히 영업하고 왔죠. 지금 듣고 계시겠죠? 아줌마, 붕어빵 정말 맛있어요 하셨습니다. 어제도 붕어빵 이야기 했었죠. 아, 붕어빵 먹고 싶네요.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그 푸른밤 그리고 FM4U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업 필요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우리 청취자분들 한분한 분이 움직여야 또 가족이 늘어나고 가족이 늘어나야 광고가 늘고 그렇네요. 자, 문화 선물 알려드릴게요.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0일 화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영화 위플래시 시사회에도 초대합니다. 2월 4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는 서울 영등포 CGV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하지만 잘하기도 벅찬데 멀티를 자랑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래는 기본, 연기, 춤까지 소화하면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뮤지컬 스타. 푸른밤 심야포차 김신의 씨, 창민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만큼은 몽니 그리고 2AM의 리더가 아닌 뮤지컬 배우로 두 분 모셔봤습니다. 뮤지컬 곤더 버스커의 김신의 씨 그리고 뮤지컬 오디션의 이창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씨부터. 예, 저는 곤더 버스커의 최곤역을 맡고 있는 김신의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네, 저는 네 뮤지컬 오디션에서 병태 역을 맡은 네 창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2M의 리더가 아니고 네 2M의 나이 제일 많은 애예요. 네, 네네. 리더는 우리 권희.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두 분 오랜만에 뵙네요. 몽니의 보컬 김신희 씨도 그때 몽니로 나와서 많은 이야기 나눴었고요. 예, 작년 3월이었죠. 그렇죠. 예. 아, 창민 씨는 사실 네. 저와 같은 연도에 또 데뷔를 하셔가지고. 그죠. 정말 방송국에서 자주 뵀는데. 자주 뵀는데 요즘에 그렇게 뭐 이게 활동이 겹치는 시기가 없다 보니까 네, 또 많이 못 뵀네요. 그동안 또 뮤지컬도 많이 하시고 좀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바쁘셨죠? 네, 뭐 뮤지컬은 제가 라카지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오디션까지 이제 6작품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많은 작품을 하셨고 네.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간 오디션 네. 기대가 되는데요. 자, 푸른밤은 처음 출연이세요, 창민 씨는? 네, 푸른밤은 처음 출연인 것 같아요. 뭐 종현 씨랑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많이 했는데 그죠. 종현 씨의 푸른밤에는 처음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요즘 K본부에서 DJ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라디오? 내일 아침에 이제 열심히 떠들러 가야 돼요. 저는 이제 나타임이기 때문에 네. 네. 저 아직 잠이 덜 깨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아,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창민 씨 에너지 에너지릭 하니까. 저 이제 주말만 네. 또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대본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대본이 없고 정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는 문자만 가지고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신희 씨 네. 어떠세요? 두 분 친이 그 뭐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셨어요? 저는 그 창민 씨 그 삼총사 뮤지컬 할 때 달타냥 했을 때 제가 처음 뵀었습니다. 아, 관객으로. 네. 네, 저도 관객으로. 아, 저는 곤더버스커 보러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서로 그러면 또 사적인 친분이 있으신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사석에서는 뵌 적이 없었던 예. 것 친해지길 바래. 네. 자, 뭐 서로의 첫인상 한번 해볼까요? 식상하지만 그런 거 한번 해봐야죠. 아, 그럼요. 원래 네. 식상한 게 제일 정석입니다. 그래요. 네. 신혜 씨, 저는 창민 씨 처음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죠? 원래부터 편한 동생인데 같이 맥주 마시면서 축구 게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의 느낌? 상당히 친근한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네. 봐요. 네. 창민 씨는요? 저는 신희 씨 봤을 때 이제 객석에서 관객 입장으로 봤기 때문에 아 저분이랑 같이 뮤지컬 한번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한번 꼭 같이 작업을 네. 해보고 싶은. 그리고 곤도 버스커라는 작품도 그리고 버스킹을 주제로 한 거고 네네. 오디션은 이제 밴드 얘기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밴드를 하고 계시니까 뭐 연주라든지 노래라든지 정말 탁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연을 보시면서 또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뮤지컬 작품을 보시면서 자, 두 분 지금 뮤지컬 공연 준비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네.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희 멤버 중에 뮤지컬 네.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 그죠.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힘들게 키군 네, 키군도 하고 네. 운영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연습을 오래오래 하고 많이 맞춰보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의 이제 세컨 기타로 나오는 병태 네. 역할이기 때문에 악기를 해야 되는 연주를 네, 해야 악기 하는. 연주를 해야 되는 라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네. 사실 기타 레퍼토리 한두 곡 가지고 제가 7년을 우거먹고 있었거든요. 두 곡 가지고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네네네. 코드 돌려 맞고 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공연에서 또 네. 직접 라이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이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 오늘 라이브를 하러 나와서 아. 사실 지금 제일 떨려요. 아 오늘 네, 내 손가락이 또...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신희 씨는 어떠세요? 뮤지컬 연습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 힘드시진 않은지. 저희는 일단 그 프리뷰 공연을 한번 해가지고 네. 연습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마무리됐고요. 이제 2월 중순에 새롭게 극장 옮기면서 이제 조금 더 준비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연습의 마무리는 항상 회식이죠. 아이, 그럼요. 회식. 아, 어마무시하죠. 회식 때문에 공연하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콘서트를 회식하려고 연다는 분들도 계세요. 아, 아닌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군요. 자, 회식 얘기를 좀 넘어가고 싶어요. 푸른밤 심야 포차이니만큼 술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 분 어떠세요? 술 어느 정도 하시나요? 그 배우분들이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뭐 다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맞아요. 분들이어서 굉장히 흥이 있어요. 신나는군요 자리가 네. 회식자리가.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그런 술자리를 갖고 있죠. 아 신희 씨도 좋아하시는 편이고. 아 저도 뭐 좋아합니다. 자 창민 씨. 아 좋아하죠. 네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 때 연습실에서 뭐 하지 못했던 얘기들. 네. 뭐 그런 얘기들도 뭐 술자리에서는 많이 오고 가는. 좀 더 편하게 오고 가는 편이고요. 이번에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뮤지컬을 두 달 정도 연습 기간을 잡아요. 네. 네 두 달 정도 연습 기간을 잡는데 아무래도 재공연도 많이 됐었던 공연이고 캐스트가 다 바뀌었어요. 캐스트가 이제 원래 공연하시던 분들 말고 이제 다 바뀌면서 두 달을 연습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한 달이 잡혔어요. 연습이 조금 짧게 잡혔어요. 연습 기간이.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삐집고 들어가서 MT를 갔다 왔죠. 그 바쁜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그래서 근데 좀 더 돈독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게 또 그 장점이 아닌가. 회식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연습실에서는 또 나눌 수 네. 없는 거. 3일 만에 3년의 친근감이 생겼으니까요. 네. 주량 어떻게 되세요? 저는 뭐 한 소주 한 병 반 정도. 한 병 반 정도면은 준수하네요. 네, 적당히. 네. 저는 맥주는 좀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맥주는 진짜 뭐 2, 30잔 먹는 편이고요. 어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건강이 우려되는데요. 간 괜찮아요? 아니, 간이 괜찮은 게 아니고 그 맥주 많이 드시면 여러분 요산 수치에 안 좋습니다. 예. 아유, 창민 씨 술 잘 드시잖아요. 아니, 근데 소주는 잘 못 마셔요. 아, 네. 그래요? 소주는 마시면 뭐 한 병 반 정도. 뭐 중요한 건 사실 자리에 얼만큼 잘 녹아드냐가 그쵸?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먹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술자리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두 분 모두?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네.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편. 술을 좋아해서 좀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창민 씨 얘기였어요. 일단 취하고 보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네,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마시면서. 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술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힘들거든요. 저는 술이 약하다 보니까. 힘들 수 있죠. 술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받아 마시다 보면 먼저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난 더 있고 싶은데 피곤해, 피로해져서 잠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술 버릇은 있으세요? 저는 집에 가는 게 좀 술 버릇이에요. 사라지는 거, 잠들고 막 그런 것들. 저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약간 이렇게 그 치댄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부산 표현인가? 아, 스킨십? 아니 스킨십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친근감 있게. 네,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갑게. 막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꼭 그래요. 아, 네. 그, 뭐 술 마시면 뭐 어깨 동무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 어때? 나 첫인상 어땠냐? 뭐 이런 것들. 그게 술 빠르시군요. 어, 처음 만났으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다. 네, 제가 예전에 진훈 군한테 그렇게 많이 했고요. 아, 진훈 그래요? 군이랑 같은 방을 쓸 때, 진훈 나 형 왔다 그러면 그 술 마신 아저씨 들어왔다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그랬군요. 자, 슬슬 술 얘기는 마무리해보고요. 이지현님이 신희 오빠 뮤지컬 배우로 나오시니까 되게 새로워요 하셨습니다. 아 근데 몽니로 나와주셨을 때도 참 네. 재밌었는데 오늘도 기대가 맞습니다. 되네요. 네. 박윤지님, 창민 오빠 저 오빠 뮤지컬 한 작품도 안 빼고 다 봤어요. 오늘 라이브도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라이브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어이, 많이 계십니다. 어휴 세상에. 제가 사실 오늘 진짜 이게 그 연습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네. 기타 연습을 한 두세 번 정도 먼저 하고 연습에 들어갔어요. 너무 불안해서. 네네네네. 아직 연습이 완료된 상황은 아닌데. 본인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정도는 아닌 거고요. 아니요, 제 마음에는 맞는데 그게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 오늘 같이 들고 나온 기타가 저희 팬들이 제 생일 선물로 주는 기타예요. 아, 또 뜻깊은. 와, 진짜요? 네, 이것도 공연에 사용을 하려고 네, 일부러 이제 기타를 들고 다니죠. 기대가 됩니다. 창민 씨가 지금 좀 살짝 긴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네. 좀 연습 양에 대해서 그러면 네. 김신희 씨부터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라는 곡이고요. 제가 이제 최곤으로 나오는데 네.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니나가 어머님의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그런 또 애절한 장면에서 네. 나오는 노래. 자, 자리해 주시고요. 자, 창민 씨. 네. 그 뮤지컬 같은 경우에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요. 네. 처음에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때요?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저 사실 연기에 자신이 없어서. 저도 되게 겁이 났거든요. 네. 연기도 안 해보고 들어갔는데 어차피 가면 다 선생님이라는 생각에 금방 좀 익숙해지는 것 같고 무대 좋아하시니까 배우면서 네. 그런 또 무대에서는 쾌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신희 씨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신희 씨가 부릅니다. 나에게 듣겠습니다. 야. 네, 김신희 씨의 나에게. 네. 올 라이브였어요. 기타도 직접 치시면서 네. 라이브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김신희 씨.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김민지님. 곤더버스커 넘버 중에 나에게 제일 좋아해요. 곤더버스커 프리뷰 때 나에게 듣고 울었어요. 저에게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요. 다시 들으니까 더 좋네요. 본 공연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정말 앞서 설명해 주신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네요. 애절한 가사. 그리고 이게 그 연출님께서 네. 이 노래를 부를 때 관객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셔서 와 있는 관객들에게 네. 또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전 딱 와 좀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마라는 가사가 딱 나왔을 때 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사가 또 있을까? 뮤지컬이니까 또 앞뒤 상황이 또 설명이 되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좀 더 뭐랄까 포용력을 넓혀줄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쉽지 않잖아요.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게 노래. 네. 그렇습니다. 자, 곤더버스커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곤이라는 인물은 네. 그 버스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음악에 대해서 네. 자신감이 있고 또 그 버스커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거리 음악단이라고 얘기하면 예, 예.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저는 버스커 최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사를 먼저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버스커에 대한 자부심 있는 친구고. 네. 중간에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니나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네. 이 친구가 니나와의 그런 그 니나는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어눌하잖아요. 청각 장애가 있기에 구화를 하는데. 그 구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구화를 듣게 되면 좀 되게 어색하고 네.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최고는 그 목소리가 이쁜 거에 대해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그러니까 그 원체 그 순수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캐릭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좀 홍보 부탁드릴게요. 홍보하세요. 나오셨으니까 언제부터 하시는지 날짜 막 구체적으로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한 번이에요? 2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두산 아트 센터에서 공연하고요. 네네. 뭐 방금 불러드렸지만 음악에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지금 노래 들으셨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군더버스커 이야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창민 씨 작품 얘기도 좀 해보죠. 오디션. 네, 오디션. 이게 작품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네, 계속해서 한국에서 네, 올려졌다던데요. 네, 오디션이라는 작품은 이제 밴드 얘기예요. 네. 뭐 보통은 밴드 분들이 뭐 이렇게 항상 막 돈을 잘 벌고 막 부유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힘든 밴드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밴드 분들의 이제 내용 뭐 내용 스토리를 좀 대변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병태 역할은 이제 작곡도 하고 그 네. 밴드가 이제 부르는 노래들 작곡도 하고 네. 그리고 세컨 기타요. 네. 작곡가 겸 세컨 기타고 사실은 조금 소심한 락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일어나는 처음에 보컬이 필요했는데 보컬이 막 계속 그만두고 하다가 새로운 선아라는 보컬을 영입을 하면서 이렇게 오디션도 준비를 하고 뭐 아니면 뭐 그런 클럽 오디션 같은 것도 준비를 하게 네네네. 되고 대회 준비를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네 그런 밴드의 재미들 밴드들의 이야기 네 밴드들의 이야기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민 씨는 뭐 학창 시절이나 네. 뭐 밴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대학교 때는 아무래도 네. 이제 실용음악과를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악기들과 함께 막 합주 그쵸, 뭐 그쵸, 밴드를 합주 했는데 정확한 이렇게 밴드 활동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또 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알아가셨겠네요. 네, 밴드가 혼자 호기 있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모두가 합이 맞아야 된다는 네네.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뮤지컬 연습, 대본 연습 뭐 음악 개인적인 연습 이런 거보다는 합주에 좀 더 연습에 좀 힘을 많이 실는 것 같아요. 함께 만드는 음악에 네.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지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15번째 공연이니까 네, 재공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날짜랑 장소 한번 기회드리겠습니다. 네, 오디션이라는 네. 뮤지컬 작품이고요.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네, 대학로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구경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좀 푸른 밤으로도 많은 문의를 보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티켓 선물 주실 수 있으실까요? 푸른 밤 가족분들한테도. 물론입니다. 딱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네. 생방 중에 참여하신 분들 즉석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표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뭐 제가 어떻게 네, 해볼게요. 준비됐을 네. 겁니다. 예. 그럼요. 아, 그리고 예. 그 오디션이랑 곤더버스커는 네. 연출님이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있군요. 네, 네. 그 밴드 음악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연결고리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 창민 씨는 네. 그 오디션에서 어느 장르의 음악을 많이 선보이시나요? 약간 모던 락 같은 느낌들이 많고요. 사실 연출님께서 직접 극도 쓰시고 네. 곡도 네. 쓰시고 하시기 때문에 연출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노래도 가르쳐 주셨다가 악기도 가르쳐 주셨다가 아니면 연기는 이렇게 갈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분의 의견에 뭐 통일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물어보면 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누굴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좀 편하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편하죠. 자, 그러면 창민 씨 라이브를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는지 긴장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신희 씨 바로 뒤에 기타가 붙으면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네. 토크를 충분히 길게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네네. 제 곡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뭐 말씀하시는 대로 순서를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네. 편하실 대로. 그러면 매듭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네. 네. 오디션의 곡 중에 돌고래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내에서 또 불러주시는 곡인 거죠? 네. 자, 그럼 자리해 주시고요. 자, 신희 씨. 네. 또 앞서서 또 라이브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사실 이 심야 라이브 부담감 있잖아요. 밤에 노래 부른다라는 거. 그쵸, 부담이 있는데 심야 포차랑 이렇게 그 어쿠스틱과의 라이브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지연님이 어머 이런 멋진 보이스를 가진 분이 계신 걸 왜 여태 몰랐을까요? 김신희님 노래 다 찾아서 들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목리를 감사합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프롬바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리죠. 자, 창민 씨 준비되셨나요? 아,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 앉았습니다. 아, 준비가 되셨다면 저에게 네. 사인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됩니다. 네. 한 30분 있다 드려도 될까요? 그건 안 돼요. 네. 할게요. 네, 자, 창민 씨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돌고래. 아니에요. 자, 임지현님이 뭐야 뭐야 긴장된다면서요. 꿀 보이스. 야, 가사도 너무너무 공감된다. 귀 홍하네요. 최고입니다. 짝짝짝 하셨습니다. 야, 떨리네요. 정말 뭐랄까 그 정말 그 보는 것 같았어요. 무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김세현님도 네. 기타 반주와 창민 씨 목소리가 잘 어우러지는 노래네요. 노래만 들었지만 왠지 뮤지컬 장면이 연상되기도 하고 아, 감미롭다 하셨습니다. 노래를 네. 가수가 돼서 7년을 불렀는데요. 네. 데뷔 무대만큼 떨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6601님. 저 곤더 버스커 너에게 노래 듣고 엄마랑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티켓 선물이라니요. 진짜로 보고 위로받고 싶어요. 방금도 엄마랑 울면서 힘든 점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선물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오, 네. 어떻게 할까요?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신희 씨가 주신다고 하면 네, 어머니랑 같이 오시면 2장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진승민님. 네. 저 태어나서 뮤지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신희 형 출연하는 곤더버스커 뮤지컬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그 두 장이 벌써 나가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탈락. 네. 자, 승민 씨 어떠셨어요 오늘 그 라이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첨부 된 거잖아요. 아직까지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진짜 아까 네. 앞서 말씀하시기에 네. 7년이나 노래했는데 아직도 떨렸다. 네, 7년 노래했는데 거의 데뷔 무대 수준으로 떨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노래가 참 네. 노래 정말 잘하세요. 여러분 2주가 남았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변하는지 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자, 두 분의 라이브까지 한 곡씩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심야포차 김신희 씨, 이창민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많이 보내주셨어요. 김혜림님, 두 분은 원래 가수로 데뷔하셨잖아요. 가수로 무대에 서는 거랑 뮤지컬 배우로 서는 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셨습니다. 신희 씨. 일단 뭐 밴드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사실 약속이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게 동선이고. 네네네네. 뭐 조명도 저를 이제 따라오고. 근데 보컬이시니까. 뮤지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이 정해져 있는 무대여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조명이 뭐 어디서 떨어지고 내가 어디 위치에 가서 서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약속의 무대와 그냥 되게 자유로운 무대. 그게 또 가장 큰 매력이겠죠. 네네. 창민 씨는요? 저는 플랜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가수 뭐 종현 씨도 아시겠지만 네네. 뭐 콘서트 무대가 아닌 이상은 네. 보통은 한 곡에 대한 플랜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감정을 키워서 마지막에 해서 뭐 하이라이트가 오고 네. 마지막에 그 한 곡에 대한 평가를 받고 박수를 받고 감동을 받으신 그렇죠. 분들에게 드리는데 네. 뮤지컬은 두 시간의 플랜을 잘못 세워놓으면 이게 힘 안배를 어디에 해야 될지 어디다가 힘을 실어서 어디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지가 계획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 노래를 한 곡을 뭐 기가 막히게 잘 부른다고 해서 꼭 뮤지컬로 봤을 그렇죠. 때 감동이 큰 건 또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처음에 오프닝에 힘 다 쓰고 맨 마지막 돼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면 사실 2시간 공연으로 봤을 때는 그 캐릭터로 봤을 때는 실패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또 다르군요. 길이에 네. 따라서. 두 분은 언제 처음으로 뮤지컬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2008년도에 로키오로 쇼라는 작품으로 네. 에이프라프 역으로 예.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때 그것도 이제 락 뮤지컬인데 그 음악 감독님이 락커 락 발성을 하는 그 보컬을 찾고 있다가 저희 공연을 우연히 보셨어요. 그래서 캐스팅 들어온 거군요. 예. 좋은 계기로 시작을 하셨고 창민 씨는요? 네, 저는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 라카지라는 작품. 네. 네,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초연 때 네, 처음으로 들어가서 사실 연출하시는 뭐 이진아 연출님도 그랬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평도 너무 좋았고 캐스팅도 너무 좋아서 네네네네. 네, 그래서 아 나의 첫 뮤지컬에 이런 대선배님들한테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랬었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김혜림님, 두 분은 원래 가수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가수로 무대에 서는 거랑 뮤지컬 배우로 서는 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하셨습니다. 신희 씨 어떠신지? 네. 어떤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지? 그 방금 말씀드렸는데 앞서 네. 말씀해 주신 저는 근데 그 방금 이 질문 다시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가수 뮤지컬. 가수로서는 무대에서 내가 나인 거를 제대로 어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샤이니의 종현 씨면 종현 씨를 종현 씨로서 어필하는 게 맞는 거고 네. 나에 대한 제대로 된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뮤지컬에서는 나를 지우고 이 캐릭터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저를 알고 저의 캐릭터를 아시는 분들은 뮤지컬을 시작을 하면 한 10분, 20분 정도는 그게 못 빠져드세요. 캐릭터를 얘가 이 역할이라는 거를 믿게 만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게 제일 큰 다른 점 같아요. 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무언가를 나의 원래 있었던 이미지를 지워내는 부분. 그게 이제 저한테는 숙제인 거고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9048님이 두 분 모두 라이센스 뮤지컬도 하셨고 이번엔 창작 뮤지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작 뮤지컬만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셨습니다. 창작 뮤지컬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창작 뮤지컬은 일단 모든 게 다 이제 창작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노래도 만들어진. 그렇고 네. 무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연출님의 물론 능력도 있겠지만 그 배우들의 그런 합 또 배우들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변화될 수 있고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요. 네네네네. 네, 뭐 삼총사도 그랬었고, 뭐 라이센스 뮤지컬 같은 게 뭐 로빈훗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큰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시. 그런 부분보다는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많이 다루게 되죠. 아무래도. 창작 뮤지컬들은. 네,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거리감 그런 부분은 조금 가깝지 않나. 네. 보는 사람에게 하여금 좀 아 나 일상 속에 있는 이야기 같아. 나도 저런 일 있었는데 저런 애 꼭 내 주변에 있어라는 것 같은. 그 신희 씨가 하시는 뮤지컬 내용도 그렇고 창민 씨가 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901님, 창민 오빠는 이때까지 한 뮤지컬의 배역 중에 네. 제일 좋았던 뮤지컬 어떤 뮤지컬 배역인가요?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성취도랑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네. 잭 더 리퍼에서 다니엘이라는 역할. 네. 뭐 장기 이식을 연구하는 이제 뭐 17세기 그 당시의 의사 역할인데 네. 그때 잭 더 리퍼 사건에 있을 때 그 가설이지만 가상의 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지만 사실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쵸. 의사라는 이 직업이 네. 워낙 이제 뭐 그런 좀 이게 괜찮나요? 뭐 이런 얘기 장기 네, 장기 꺼내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거의 정신 분열이 와요. 근데 그 양면성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쾌감과 그리고 제일 흥분돼 있을 때 총을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튼 콜이라도 저는 계속 심장이 빨리 뛰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거기서 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이제 흥분을 안고 갔던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정말 좀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그런 네. 작품이군요. 1375님은 신이 오빠 뮤지컬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 있나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관객은 제가 공연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저한테 시계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계가 무슨 막 고가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 선물은. 아 뭔가 공연이 끝났을 때 이렇게 네. 선물을 주는 것. 뭐 주로 이제 먹을 거나 뭐 음료수 이런 거는 받아봤는데 그때 처음 시계를 받고 뭔가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 같아요. 자주 차고 다니시나요? 네, 자주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팬분도 되게 뿌듯했겠네요. 이렇게 또 기억해 네. 주시고 하니까. 자, 창민 씨. 네. 그 작품 꾸준히 하셨잖아요. 네네. 거의 쉬지 않고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체력적인 부분 어떻게 관리하세요? 근데 사실 되게 뮤지컬 준비할 때쯤 되면 살이 좀 빠지는 편이에요. 네, 살이 좀 빠지는 편이고 뮤지컬을 공연하다 보면 또 더 빠지는 편이고 네네. 예전에 좀 많이 움직였던 작품들 뭐 잭 더 리퍼나 삼총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연하면 한 1.5kg씩 빠졌어요. 아 정말요? 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뭐 양복 안에 네네. 그 레시가드라고 그러죠. 땀 배출이 쉬운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네, 트레이닝 그런 수트를 입고 공연을 하고 그랬거든요. 수트가 너무 많이 땀이 젖게 네, 되니까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네네. 뭐 바지가 아예 그냥 재봉선이 아니고 아예 천이 뜯어진 적도 있고 이게 진짜요? 땀에 젖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오전에 운동을 하고 가요. 아 먼저 좀 네, 몸을 좀 이제 웜업을 풀고. 시키고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가는 편이죠. 사실 전 창민 씨를 예전부터 봤으니까 네. 제가 보기엔 살짝 운동 중독인 것 같은데요. 본인 느끼기엔 어떠세요? 그렇죠. 또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요. 헬스장 오픈을 제가 하죠. 네, 제 지문 등록이 돼 있어요. 헬스장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도로 또 매일 네. 하세요? 네, 거의 한 일주일 한 5일 이상은 스케줄이 네, 허락하는 한은. 창민 씨는 정말 연예계에서는 유명한 운동꾼이죠. 아 그래요. 좋아합니다. 네. 자, 이제 슬슬 라이브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예. 신희 씨가 준비를 해주시나요? 네, 그 심야 포차에 맞게 네. 저희 곡 중에 목니 곡 중에 술자리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또 목니의 노래를 한 곡 듣게 되네요. 네. 자, 자리해 주시고요. 그 김신희 씨는 목니라는 밴드를 네. 지금 하고 계셔서 그때 예전에 푸른밤 심야 포차에 목니로 나와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입담 좋으시고 음악 얘기 잘해 주시고 하셔서 재밌었는데 오늘 또 라이브로 함께 듣게 되네요. 저는 계속 신희 씨 기타만 보게 되네요. 왜 부럽지? 저도 잘 칠 겁니다. 아, 2주 남았으니까요. 네, 2주 남았어. 화이팅! 보여주십시오. 야, 정신과 시간의 방이 있으면 좋겠어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게. 자, 신희 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러면 김신희 씨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술자리 들을게요. 다들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술 한잔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야. 김신희 씨의 술자리 라이브로 네.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기타도 이번에도 라이브였어요. 기가 막히네요. 왜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제 눈앞에 있었던 게 창민 씨였던 그렇죠. 것뿐이에요. 네, 둘밖에 없네요. 5010님 심야포차에서 듣는 술자리라니 쫑디 신희 오빠 그리고 창민 오빠랑 속 얘기 나눈 것 같은 기분이네요 하셨습니다. 오, 이게 노래 가사도 그런 내용이죠? 예, 술자리에서 만든 노래라. 아, 그래요. 오. 그때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푸른밤 심야포차 나오셨을 네, 때도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때 이제 제가 그 락오베이지 뮤지컬 할 때 네. 그때 창민 씨도 굉장히 친한 조순창 씨. 네. 조순창 배우도 있었고 그 자리에 이제 개그맨 고명환 형님도 계시고 네. 정말 아, 술자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 옆에 이제 기타가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나왔어요. 오. 그래서 이 원곡을 들어보면 그때 거기다 이제 프리앰프에다가 이제 컨덴서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앞부분을 거기서 부른 거를 거기 따다가 그 다음에 쓰셨군요. 예. 오. 뒤에 제대로 녹음하고. 멋있다. 그런 좀 멋있는 스토리가 또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자, 뮤지컬 이렇게 하시다 보면 왜 뮤지컬 하세요? 이런 질문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또 두 분 모두 원래 또 팀이 있었던 가수분들이다 보니까 네. 어떤 매력이 있어요? 뮤지컬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창민 씨.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은 네. 연기도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네네. 자신도 없고 근데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곡도 쓰고 하니까 좀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또 있었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를 하다가 중간에 제가 한 번쯤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노래라는 네, 넘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기를 조금 못하고 막 절다가도 노래 한번 기대고 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좋아요. 뮤지컬 그냥 재밌어요. 자체가 네, 재밌고 새로운 뮤지컬이 어떤 게 또 있을까 또 찾게 되고 이 뮤지컬에서 어떤 캐릭터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캐릭터도 분석도 한번 해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 작업 자체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신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창민 씨랑 굉장히 비슷한데 저도 그 영화 배우가 사실 꿈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뮤지컬을 하게 되면서 네. 연기를 하게 되고 네네. 또 아까 뭐 창민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 넘버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기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노래를 부르는 네, 뮤지컬 예. 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걸 넘버라고 표현을 네. 하죠. 네. 마음껏 제가 노래하면서 조금 연기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노래로 좀 커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너무 좋은 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배우분들 좋은 그렇죠. 배우들 스태프분들 스태프분들 예.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뮤지컬 배우로서의 목표도 생겼을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어떠신지 목표 뭐 하고 싶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종현 씨가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좀 가끔 네. 지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가끔씩 지칠 때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새로운 이런 다른 사람이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 저 네. 사람은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두 시간만큼은 누가 무대 위에서 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으로 살아도. 네, 그 캐릭터의 삶을 두 시간만큼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한창 바쁠 때는 그 두 시간이 기다려진 적도 되게 많아요. 아, 나 지금 뭐랄까 뭐 만족을 못한다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그런 또 다른 삶을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 네. 그 시간이 되게 기다려진다라는. 네. 그리고 뭐 평소 때 힘들 때 지금 현재 상황 힘들 때는 그 두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뭐랄까 회복을 받았겠네요. 창민 네. 씨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의 삶을 한 번 더 많이 살아보고 싶어요. 신희 씨는 어떠세요? 뭐 뮤지컬 배우로서의 목표? 저도 앞으로 이제 좋은 작품을 또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 제가 주어진 역할을 네. 정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 잘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뭐 노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다 탄탄한 배우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냥 두 분 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지 네. 사실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라이브인 거잖아요. 체력 소모가 많죠. 체력 소모가 많고 또 매일매일 컨디션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올해 계획 목표 있으세요? 형님부터. 저 이제 곤도보스코 잘 마치는 거랑요. 그리고 저희 또 목리가 10주년이거든요. 아, 목리 10주년이군요. 그래서 베스트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또 뭐 좀 새로운 곡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해가지고 올 한 해 재밌는 그런 음악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창민 씨는요? 네, 저는 우선 네, 눈앞에 있는 네. 네, 오디션 준비. 네, 뮤지컬 오디션 준비 열심히 할 거고요. 네, 네 기타도 열심히 칠 거고요. 네, 기타는 열심히 칠 겁니다. 네. 그리고 올해 데뷔한 지 7년 돼서 이제 30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20대를 가수 생활과 함께 지냈는데 저의 30대를 좀 잘 디자인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잘 세워 보려고 이제 30대 이제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준비 많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62님이 오빠들 저 꿈이 공연 연출가예요. 꼭 배우와 연출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욕심나는 배우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오늘도 라이브를 들으셨으면 목소리가 일단 너무 매력적인 두 분이니까요. 감사합니다. 4892님이 김신희 씨와 창민 씨의 조합 은근 어울려요. 같이 뮤지컬하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창민 씨랑 꼭 만나고 싶어요. 목소리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들으면서 형이랑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수현 씨가 오디션 정말 보고 싶어요. 지금 대학에서 밴드 활동하고 있는데 공연 보고 많은 걸 배우고 또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밴드 같이 하는 친구랑 같이 가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 꼭 보러 오십시오. 수현 네. 씨에게 그럼 티켓 드릴까요? 아니, 드려야죠. 네. 오시겠다는 분 드려야죠. 네. 수현 씨에게 티켓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두 쌍씩 남아있어요. 그럼 오늘 생방 끝나고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드릴 네. 테니까 오늘 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또 라이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창민 씨 어떤 라이브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얼마 전에 많이 사랑을 받았던 상속자들 OST고요. 모먼트라는 곡이고 제가 불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노래 누가 들어도 창민 씨 목소리인데. 그 배경음악으로 깔릴 때만 좋아하시다가 막상 제가 부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창민이가 불렀습니다. 네, 자, 창민 씨가 부르는 모먼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 신희 씨, 네. 그 목리일 때 나와주셨을 때와 또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네, 저도 혼자 있으니까 좀 뭔가 새롭네요. 그러네. 오늘 올해 또 10주년 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기타를 안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역시 가수야. 네. 자,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창민 씨가 부릅니다. 이 노래. 모멘트 들을게요. 창민 씨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밤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노래 잘 부르지? 1시 반이 다 돼가는데 두 분 다 어머. 라이브 기가 막히네요. 김하늘님, 헐 저 이 노래 짱 좋아해요. 누가 이 노래를 창민 오빠가 부른 걸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모멘트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를 잘못했어요. 네, 이 노래 부를까 했어요. 아니 모멘트 불러주셨어요. 네, 네. 4531님, 제가 이 드라마는 안 봤어도 이 노래는 압니다. 창민님의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있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디션도 보러 가도록 할게요. 기대됩니다. 그래요, 보러 오십시오. 자,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네, 너무 편안하고 또. 좋았습니다. 네. 그 목리에 또 이신희 씨와 또 뮤지컬 배우로 나와주셨을 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김신희 씨. 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를 좋아하는구나. 이 노래의 이신희. 그런가 봐요. 네. 자, 창민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종현 씨랑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 좋았고, 네. 네, 또 신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뮤지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만큼 또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네.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네. 이 화법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조근조근한 종현 씨 화법이. 아, 그래요. 난 너무 날리는 것 같아서. 아, 또 시간대에 따라 다르니까요. 아, 저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침 때. 아, 목이 네 저는 좀 허스키하네요. 잘 안 어울립니다.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할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또 푸른밤에 좋은 소식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목니의 하얀 어깨 듣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엄마는 때늦은 가출을 한 나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다녀왔다는 말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중고등학생 때도 해본 적 없던 가출을 22살 때늦은 지금에야 했다. 가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직한 가출이었다. 편지를 써놓고 나간 지 24시간 만에 돌아왔으니까. 아빠는 네가 한 선택이니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라며 한번 쏘아보고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이미 바닷속에 훌훌 털어버리고 온 마음들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내가 결정한 시작이고 내가 결정한 끝이니까. 부디 또다시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이게 내가 나약해서 한 결정이 아니었음을 믿고 싶다. 난 포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한 거라 믿는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다올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였습니다. 가출하셨군요. 22살? 22살의 가출. 글쎄, 뭐 편지도 쓰고 가셨다고 하니까 지금은 또 돌아오신 거고 어떤 결정 때문에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돌아오셨고 뭐 마음적으로 뭐 난 포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믿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뭔가 새로 시작한 걸 겁니다. 잘 될 거예요. 가족분들 또 기대시고 쉼터가 돼주시고 그러는 거죠. 7957님 23살 대학교 4학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전 그 고민의 시기를 넘어섰다 싶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아, 이 고비, 지금 나의 고민들을 다 해결했다 싶을 때가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 한 번 더 그리고 또다시 했던 고민 또 하고 했던 걱정들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후회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것들이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줬을 겁니다. 이후의 선택에. 1881님, 쫑디 오랜만에 푸른밤 들어요. 오늘 대학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요. 즐겁긴 한데 취업 걱정에 울적합니다. 올해는 취업돼서 꼭 졸업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취업 걱정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사실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느껴서 좀 많이 속이 쓰린데 그래요. 대학 친구분들 그리고 1881님 그리고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 모두들 취업 걱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될 텐데요. 155님 종현님이랑 동갑내기 청취자입니다. 5일 동안 라섹 수술로 앞이 안 보여서 MBC 라디오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드디어 저도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라섹 덕분에 종현님 방송 알게 돼서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주시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매일 와주세요. 매일 와서 문자 뭐 메시지 뭐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죄송해요. 어쨌든 시간 날 때 또 생각날 때 쉬고 싶으실 때 오셔서 여러분 소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은님, 오늘 30대의 첫 생일이에요. 20대랑 느낌은 다르지만 그래도 생일은 늘 기쁘네요 하셨습니다.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 30대의 첫 생일 어떻게 느낌이 다를까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매년 생일이 딱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뭐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30대는 또 다르려나?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시아의 Elastic Heart. 이 곡은 박경현님 신청곡이고요. 써니힐의 교복을 벗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아의 Elastic Heart 그리고 써니힐의 교복을 벗고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톰 오델의 힐. 이 곡은 이슬기님 신청곡입니다. 오늘 방백 피뢰침 1 주창윤. 우리가 너희들을 찌르려 할 때 피뢰침은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칼을 품고 다닐 때에도 피뢰침은 자신의 칼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무엇을 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혹은 너희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뢰침은 아름답게 자신을 들어올린다. 무엇이나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증오로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서로를 찌르려 할 때 피래침은 높이 서서 우리를 보며 웃는다. 우리가 가슴마다 묻은 피를 닦아내는 동안 피래침은 그늘 아래로 별이 내려와 누워있다. 세상 일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나만 아주 손해보는 쪽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노하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나중에 힘을 키워 복수하라. 당장의 분노가 사실 별 해결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당장 기분에서야 누군가의 멱살 잡고 소리를 지르면 왠지 당장 일이 해결될 것 같고 내 기분도 후련해질지 모르지만요. 아시다시피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웃어버리고 흘려버리는 게 지금 당장의 해결책일 수도 있거든요. 대신 반드시 기억해둬야겠죠. 나중에 내가 손해본 것들, 세상의 이상한 일들을 해결하려면요. 오늘 끝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